노래를 잃어가고 너와의 기록 속을 혼자 떠돌아다녀 한 번 더 노래를 가슴에 처음 보는 균열이 생겨 한 번 더 너의 노래를 매일 한 방울 내리는 사랑 한 걸음도 가지 못한 나랑 비 내리는 천막 남 같은 풍경